Baby baby 네 생각이 나 난 담배 태울 때 내가 담배 태울 때 Baby baby 내가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울 때 여자를 차에 태울 때 너의 사진도 지울게 어디를 가 나는 사랑 노래를 쓰고 I'm just tryna let it go 이런 건 다음에 배울게 yeah. 다른 소린 끄고 술을 한잔 마시다 보면 밖에 내가 다시 뜨고 I'm just tryna let it go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어찌 나를 또 탓해 나면 나의 길 걸어갈게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난 우리 이야기를 팔게 너는 웃어야 돼 더 밝게 너에게 연락은 안 할게 인스타그램을 yeah. 확인해 Baby baby 네 생각이 나 난 담배 태울 때 내가 담배 태울 때 yeah. Baby baby 내가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울 때 여자를 차에 태울 때 너의 사진도 지울게 어디를 가 I don't know why 취하는 날 내가 담배 태울 때 어디를 봐 너는 몰라 나의 생각 내가 담배 태울 때 우리 맘을 세면 옳다 잠이를 고난지 every time 하지만 이젠 널 못 봐 이건 변함없지 no doubt 내가 벌고 있는 돈과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이런 건 이제 널 못 봐 마음이 아프지 no doubt 내 거다 네 거에 난 너만 이뻐해 근데 옆자리 싸해 이제는 정말로 뻔해 Ghost my showtime 나는 담배 태우다 끝나면 가지고 와 끝나면 yeah. 가지고 와 Baby baby 네 생각이 나 난 담배 태울 때 내가 담배 태울 때 yeah. Baby baby 내가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울 때